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민주로청과 한국로청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,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남북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했습니다.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12월 남과 북 해외의 조선민족이 전민족 대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민족 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것을 결의했다고 하면서 전민족 대회는 온 교리가 다 같이 합의한 약속이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이며 제2의 6.15 시대를 열어나가는 교리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